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겨울철 물고기 잡이 좋은 트로트를 끓는 통촌수산사업소를 현지에서 여행했습니다. 총리는 사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물고기 잡이에서 연일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오르공들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수산부문 일꾼 협의회에서는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한편 총리는 묘양산 의류기구 공장 희촌 2호 10호 발전소를 돌아보면서 생산을 누리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